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에는 일곱 가지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 달을 새로운 달로 하여서 그것을 이제 유대력의 시작인 정월로 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월 14일 날 바로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5일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의 다음 날, 그 바로 다음 날이 바로 16일이 초실절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절기를 바로 봄절기라고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실절 절기 이후 50일이 되는 날, 그날을 이제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그런 오순절과 칠칠절이라는 절기를 50일 후에 초실절 이후 50일 날 지키고, 그 이후에 약 넉 달 동안의 그 추수기가 있습니다. 그 추수기가 지나면 이제 이 유대력으로 7월 달이 되는데, 바로 7월 1일이 유대 절기의 나팔절이라는 그런 절기가 시작되고, 그 1일로부터 12일이 지난 후 바로 속죄일, 대속죄일이란 날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죄일 뒤로 5일 뒤에 7월 15일 날 초막절이라는 그 절기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일곱 가지의 절기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매년 반복되게 지켜져야 했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했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구약의 일곱 가지 절기 안에 우리 인류를, 또 우리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계획을 그 안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이 어떻게 될지를, 또 그 구속의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어떻게 완성될지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또한 그 구속의 혜택을 받는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될지를 바로 그림자로서 이 안에 다 담아 놓으신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역사적으로 주어졌고, 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이렇게 구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절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절기에 대해서도 뭐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구약에 나온 이 절기에 대해서 배운다는 게 사실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상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절기들이 예수님과 관련 있기 때문인 거고, 바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아는 게 우리의 기쁨으로 삼는 자들이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을 유익들이 참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함께 배워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일곱 가지 절기,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유월절을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재선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이런 절기들을 배워가면서 바로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신 그 구속의 의미, 그리고 내용들을,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알고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래 예수님께서는 이 일곱 가지 절기를요,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사실 다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이제 네 개의 절기를 성취하셨죠. 그리고 아직 세 개의 절기는 남아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유월절 절기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바로 무교절 날에 무덤에 계셨으며, 또 초실절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정확하게 50일이 지난 오순절 날, 칠칠절 날 바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구속의 사역은 모두 구약의 7대 절기의 시점에 맞추어서 그런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역사적으로 이루지 않은 절기들이 있는데 뭐였죠 그게? 7월달에 있는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입니다. 그 아직 남은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곧 또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순절이 그 예수님 당시 때 승천하시고 난 뒤에 50일 후에 오순절이 있었고 그 성령 강림이 있음 한 넉 달의 추수 기간이 지나고 그해 7월 달에 왜 나팔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우리는 의문스럽고 또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힌트를 주셨는데 베드로가 그 베드로후서 2장 3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절기를 어떤 의미에서 미루신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절기를 미루신 것인데 그 절기가 언제 이제 성취될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정확하게 그 네 개의 절기를 이루셨던 역사적으로 이루셨던 그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그 남은 절기들도 역사적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항상 설명하시면서 이 일곱 가지 절기와 연관시켜서 이렇게 감당하셨고 설명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장래에 다시 오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바로 구약의 그 일곱 가지의 절기 그 중에 이제 나머지 뒤에 세 가지의 절기와 연관지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유념해 본다면 분명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일곱 가지 절기는 단순한 그냥 어떤 다른 나라의 그냥 우리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일곱 가지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유월절은 모든 절기의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는 절기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일 먼저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러한 소개를 받으면서 등장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유월절 절기 그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당신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이처럼 유월절과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날 어린 양이 죽는 그날, 정월 14일 날,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주로 이렇게 죽임을 당했던 시간인 오후 3시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어린 양으로서 택한 백성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희생당하신 분이신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었던 것이고 애굽에서 죽음의 사자가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그 각집을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의지하는 우리들 신자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유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의 새해 시작달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의미가 그 어린 양의 희생을 기리는 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신자의 새로운 삶의 의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리는 데 있는 것이죠. 유월절은 이러한 구원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월절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무교절도 바로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것에 영향을 받고 또 그것을 믿는 신자의 어떤 삶은 어떠한 유익을 누리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교절에 대한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교절. 이 무교절이라는 이 절기의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학 하마조트라고 합니다. 하마조트라고 해서 하크는 이제 그 축제일을 가리키고요. 하마조트는 맞자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맞자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누룩 없는 네, 빵을 의미하죠. 먼저 우리가 이 그 무교절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맞자는 누룩 없는 빵이기 때문에 사실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맛이 없습니다. 네, 퍽퍽하고 먹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맞자라는 이 빵의 이름의 이 어원에 대해서 학자들이 되게 여러 가지 주장들을 내놓습니다. 다양한 걸 다 설명드리진 못하고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달다라는 뜻을 또 갖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럴듯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맞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래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서 맛이 없는 빵이라서 실제로 그렇게 맛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의 의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달콤하다, 달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맛없는 달콤함, 맛없는 달콤함, 이런 아이러니를 이 맞자가 이 누룩 없는 빵이 담고 있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무교절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속,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구속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구속의 삶,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잘 생각해 보면 맛없는 빵, 맛없는 달콤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꺼려지는 것, 네. 그런데 달콤하다는 것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어떤 것,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아가야 되는 그런 삶, 어쩌면 그러한 신자의 구속받은 삶을 설명하고 그런 현실을 맛으로 표현하자면 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맛은 아마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맛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이런 어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무교절의 본질적인 의미,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무교절이라는 그 용어를 제가 히브리어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학, 하마조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풀면 그럼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누룩 없는 빵들의 축제. 그러니까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들의 축제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누룩 없는 빵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이 절기 기간에는요, 이 절기가 약 7일 동안 계속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일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 누룩 없는 빵, 이 맛자를 계속 먹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주식으로 그것을 먹어야 했죠. 그러니까 이 절기의 다른 모든 부수적인 그런 규정들도 바로 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누룩 없는 빵을 중심으로 이제 무교절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오늘 뭐 다 다루지는 못하고 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 앞서서 또 이 무교절의 그 시작 시점, 그 시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무교절은 이 7대 절기의 두 번째 절기로서 유월절이 끝나가는 그 시점부터 바로 그 다음 날에 이제 시작이 그 날에 시작되면서 무교절이 끝나는 그 아니 유교절이 유월절이 끝나는 그날에 시작하면서 일주일간 지내게 됩니다. 유월절과 그리고 초실절은 하루씩만 지키게 되지만 무교절은 일주일간 길게 지키기 때문에 출애굽기 23장에는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하나로 묶어서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 첫 새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절기겠습니까? 유월절 절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거 이 세 개를 하나로 묶어서 또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혹은 신약 성경을 읽다가 유월절을 지킨다, 무교절을 지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 세 가지 절기를 항상 함께 지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는 기본적으로 이 무교절은 바로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는 그 시점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유월절날 14일날 오후 3시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바로 그 시점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하루의 시작인 유대인의 그 시간 계산법에 의해서 정확히는 15일이지만 실제로는 그 14일부터 같이 합치어져서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무교절과 유월절은 시간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1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처럼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연속상에서 행해지는 절기라고 할 수 있고 그 의미도 서로 매우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의 그런 연관성 속에서 이 무교절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무교절을 지키는 그 방법 또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세세한 내용들이 많지만 저는 이제 누룩 없는 떡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다루려고 하고요. 그 가운데도 오늘은 첫 번째로 그 누룩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레위기 23장 이 6절부터 8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6절에서 무교병을 먹어라 라는 이런 명령만 하고 있는데 이 명령이 본래 주어졌던 출애굽기의 맥락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리고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다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아멘. 이 무교절의 규례에 의하면 첫날에 이스라엘이 했어야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구약의 출애굽기의 말씀에 의하면 누룩은 언제 제거합니까? 무교절 첫날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대단한 열심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일주일 전부터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그런 대청소를 하게 됩니다. 찾을 수 있는 모든 그런 누룩 비슷한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하는 것이죠.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런 일들을 유대인들은 계속하고 있는데 요즘엔 많이 바빠지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도 바쁜 삶을 살고 있어서 놀랍게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누룩을 제거하는 그것을 대행을 해주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청해서 돈을 주고 그렇게 그 일을 대신하게 하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일을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성경이 말한 대로 이 무교절 첫날이 되면 그렇게 대행 업체를 통해서 하든 자신이 행하던 그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그 첫날에 어떤 의식적인 의미로 한번 가족 전체가 모여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특별히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으로 하는데 일종의 게임의 방식으로 이것을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교이 누룩을 제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미리 그 가정의 어머니가 10가지 그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10가지 재앙을 상징하는 그 10조각의 누룩 있는 빵 조각을요 집안 곳곳에 그렇게 숨겨둡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나무 숟가락과 그리고 가죽 그리고 1000조각을 그 아이들에게 나눠주고요. 그 10개의 그 누룩 있는 빵 조각을 찾도록 시킵니다. 이것을 어두운 밤에 행하는데 빛을 어떤 다른 빛으로 비추면 안 되고 오직 촛불을 들고 그 촛불의 도움만으로 그 누룩 있는 빵 조각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누룩 있는 빵 조각을 찾으면 아버지가 아버지의 그 촛불을 들고 누룩까지 가까이 가서 그 촛대를 놓고 그 갖고 있었던 가죽 조각을 사용하여서 나무 숟가락에 그 빵 조각을 담습니다. 손으로 그 누룩을 만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 가죽과 그 숟가락 그거 다를 천에 싸서 그 열 조각을 다 모으면 그걸 다 싸서 집 문 밖으로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 그것을 회당으로 가져가서 던져진 그 천에 쌓인 것들을 다 풀고 또 각각 그렇게 또 갖고 오지 않았을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가져온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함께 모아서 불로 태우는 그런 의식을 여전히 행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들의 열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누룩을 제거하는 이 일을 왜 이 무교절 날에 유월절 다음 날인 이 무교절 날에 명령하신 걸까요? 그냥 그 행위를 지금 유대인들처럼 그대로 지켜라 이렇게 열심히 행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주신 거겠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누룩 없는 떡인 그 무교병을 먹기 위한 선제 조건으로 이스라엘에게 명령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신 걸까요? 사실 이러한 행위의 그 의미는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효소의 분해작용 혹은 발효작용을 물질이 썩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그리고 성경 기자들은 보통 이 누룩을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그 확장성과 그리고 그 누룩이 한번 들어가면 그 모든 물질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특성이 바로 죄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차용해서 성경과 그 성경 저자들은 이렇게 죄를 상징하는 의미로 이 누룩을 자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소재 즉 곡식 제사를 드릴 때는 누룩을 절대 넣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서에서는 이 누룩에 대한 의미가 보다 더 분명하게 잘 드러나 있는데 아모스서 4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께 희생제사와 십일조를 드리는 것을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드리는 것으로, 즉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로 그렇게 지금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죄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도 누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해라, 그렇게 경계하셨죠. 그리고 사도바울도 이러한 누룩 비유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갈라디아서에 가면 5장에서 바로 사도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 율법을 더하여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율법주의를 누룩에 비유하여서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복음을 오해하여 방종해도 되는 것으로, 그 복음의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방종해도 되는 것으로 여겼던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이죠. 이처럼 누룩은 그 죄와 그 죄의 특성을 잘 설명하기에 죄를 설명하는 이미지로 이렇게 자주 사용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무교절 절기 날에 누룩을 제거하라는 그 명령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누룩이 비유하는 죄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결국 누룩이 상징하는 그 죄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바로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고방식,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중심적이고 나 중심적인 그 사고방식은 예수님과 바울이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는 방종하는 삶이고요. 방종주의적으로 내 멋대로 사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 율법주의로 나타나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관점에서 보자면 다른 말로 하면 애굽적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바로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딱 왔을 때 바로가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제 멋대로 행하려고 했던 바로 그 모습, 그것인 것이죠. 인간 중심적인 그런 나 중심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따라서 행하는 그런 방종주의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또 사도 바울이 신약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지적했던 것처럼 복음의 옷을 입고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한편 그 인간중심적 사고방식의 그 죄는 교묘한 방식으로 종교로 포장되어서 율법주의적인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 율법주의는 우상숭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태도도 처음 방종주의적 태도를 보였던 바울에게, 출애굽의 바로에게서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당하였던 그 바로가 결국 수많은 재앙으로 피해보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가 보는 그 피해가 두려워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의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계산된 순종이었죠. 그래야 나중에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신이 원치 않는 일 때문에 어떤 신에게 순종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 종교적으로 보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였고 곧 우상숭배였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더 교묘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방종주의와 율법주의가 한 통 속에 죄가 다른 모양을 갖고 드러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같은 것이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율법주의죠.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드러난 어떤 행위, 어떤 종교적인 순종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속이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리나 창기들 보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죄를 더 경계하면서 그들의 죄를 누룩으로 비유하면서 그들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어떤 순종, 우상 숭배적인 그런 순종은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이처럼 애국적인 사고방식, 또 다른 말로 인간중심적인, 나중심적인 그 사고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는 죄는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애굽을 심판하셨던 그 근본적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죄의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신의 백성이 멸망받을 애굽적 그 사고방식에 대한 그 경계심을 갖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제거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절기 규례 안에 넣어서 그것을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재앙을 피하고 망해버린 그 애굽에서 벗어난 자들은 이제부터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 애굽적인 사고방식, 그것에 의한 모든 그런 죄된 모습을 제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바로 이와 같은 규례를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이러한 죄를 제거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그러한 거룩함과 그러한 순결함을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흘려진 그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누룩과 같은 죄와 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린 양 안에서 주어진 그 정체성의 근거에서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거해야 했던 것은 그렇게 주어진 복된 자신의 지위와 자격과 그 영광을 자신의 삶으로부터 표현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나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한 자야. 나에게는 이런 죄가 전혀 어울리지 않아 하는 의미로 그렇게 죄를 바라보고 죄를 제거해야 했던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그 5장에서 이 무교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적용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방종주의 누룩을 지적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물은 누구를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네. 이 바울이 인용하는 이 모든 누룩에 관한 것은 바로 무교절을 배경으로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먼저 무엇을 선언합니까? 바로 앞부분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 뒤에 나오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할 근거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의 지금 존재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바울의 선언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건 사실 엄청나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교회에다가 편지를 바울이 썼지만 그 가운데 아마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받은 지적이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종교, 그 신앙적으로도 바로 문제가 많았던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그들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누룩이 없는 존재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신 것을 근거로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본질적인 확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덧붙여서 너희들이 얻은 그 누룩 없는 자로서의 그 지위와 자격이 어떠한 것으로 인해 가능해졌는지를 그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한글 성경에는 그 5장 7절에 우리의 라는 앞에 왜냐하면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원래 본래 헬라 성경에는 그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라.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되어진 너무나 고귀하고 또 존귀한 그 지위와 자격을 그 정체성을 너희가 갖고 있다. 너희는 날 때부터 너희가 지니고 있던 그 악에 대해서 깨끗하게 된 누룩 없는 자이다. 그러므로 너희 본 모습 그대로 좀 살아가라. 그러니까 죄를 내버리고 너희의 그 자랑함과 그 교만함을 너희의 방종주의를 그러니까 내어버려라. 너희들은 그들의 그런 죄들과 더 관계가 없는 자들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 하나님께 되어 살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무교절의 이 절기에 누룩을 제거하는 이 의식은 어린 양의 피로 건진받은 이들에게 주어진 삶이 어떠야 하는지 그 삶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삶, 죄를 제거하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된 회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근거로 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죄와 싸움이 어떤 내가 이루어야 하는 어떤 거룩함이나 순결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럽고 추악한 자격 그것을 그렇게 내가 쌓아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때문에 그 보혈로 이미 깨끗해진 것 때문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자격과 지위를 갖는 것이며 또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계속해서 회개의 삶,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싸움, 그리고 죄에 대한 그 거부, 그 죄를 제거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연합을 믿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임을 믿고 믿을 때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고 죄를 제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 순종이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 무교절 절기에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바로 애굽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 그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그 실체인 어린 양의 희생으로 주어진 그 자격을 감사하면서 순종해야 될 어떤 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것은 죄와의 싸움,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 참된 회개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이 누룩을 제거하는 규례를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구약에도 복음의 내용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의 삶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무교절을 복음으로 이해했고 그것을 신자의 삶에 적용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제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방종주의와 율법주의로 가장 그 모습을 쉽게 변신하여 드러나는 그 죄에 대하여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롭게 된 그 지위와 자격, 그것에 맞지 않는 것임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죠. 죄를 제거하고 죄를 멀리하는 싸움은 율법주의 자들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회개하거나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얼마나 훌륭한 사람임을 드러내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하여 회개하거나 죄를 안 지으려는 것과도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해진 그 지위와 자격, 그것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행해져야 할 거는 것이죠. 할 그런 순종인 것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적용점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 그 바울의 선언을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정말로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더럽고 불결하고 못마땅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지위와 자격을 가진 그런 거룩한 존재임을, 누룩 없는 자임을 여러분들은 알고 또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주어진 이 지위와 자격을 근거로 해서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누룩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누룩을 제거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방종주의와 율법주의로 드러나는 나 중심적인 그 사고방식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악한 일은 물론이고 종교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도 회개해야 하지만 우리가 한 옳은 일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회개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한번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3절부터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이렇게 살아야 할 근거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로 그 앞뒤에 바울이 권면하는 그 피해야 할 일들 앞뒤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그리고 8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고 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근거로 명령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대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깨끗하여진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얻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얻은 그 복된 지위와 그 자격과 그 영광스러움은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여러분들의 잘못으로도 또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도 뺏기거나 변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죄를 제거하십시오.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성취된 무교절의 한 의미이며 또 우리가 무교절을 영적인 의미에서 지키는 내용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러한 죄를 제거하는 싸움을 단순히 개인의 신앙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위한 절기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도 이 누룩 없는 떡에 묵은 누룩이 들어가도록 허용하는 일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다루었던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에서도 역시 바울의 권면은 교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죄에 대한 문제는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존귀한 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 교회 안에 이런저런 죄의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그리고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고 바라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볼 때 아무리 저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다. 바울이 또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고 의롭다고 한 자를 우리가 고발하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상대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또 보게 되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볼 때 쉽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그 죄 때문에 상대를 거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죄에 대해서 말해주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그 죄에 대해서 함께 그와 함께 싸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지적받는 사람도 그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또 나에 대한 지체의 사랑의 표현으로 알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제거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또 혼자 힘으로 그 죄를 해결하기가 힘들 경우에는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죄를 제거하는 일에 함께 하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각 개인의 거룩함 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그 거룩함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거룩함을 누리게 되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늘 영광교회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 벗어난 존재로서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지위와 자격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